신선하기에 어디 가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. 그저 바라보고 있어. 비조차도 피하지 못하는 우리가 식어가는 마음 왜 들고 지나 있을까. 찾아서 무거워진 사랑이 좀 같아. 이렇게 변해버린 마음이 참 밉다. 창밖에 점점 잦아드는 비처럼 참아왔던 눈물이 말라. 그저 뜨거운 것 같아. 차게 식어버린 공기 위로 흐르던 노래 그마저도 멈추고 너와 나 서리풀 다시 해가